태양절의 즈음에서 제28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9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전광호 내각 부총리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 달리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르완다, 마로코, 케니아,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대회는 네덜란드, 더이출란드,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100여 명의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한 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띄웠습니다. 마라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남자 박철, 여자 조은옥 선수가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반마라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했습니다. 애호가들의 마라손 경기에서는 슬로베니아의 남자 알레시 데벨제아크, 중국 홍콩의 여자 오견희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